가슴에 스쳐가면 그리워 부르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쓸쓸한 길에 나 홀로 거닐다가 돌아보면 그 옛날 그 언젠가처럼 만나지려나. 너무 아름다워도 때로 이별하고 잊으려 미워해도 그리워 눈물 짓네. 사랑이라 어쩌면 혼자 남은 사치인가. 말없이 하염없이 그저 걸어만 간다. 그것은 이별 가버린 구름처럼 내리매 가는 길에 부르다 돌아서네. 사랑이라 어쩌면 혼자 남은 사치인가. 말없이 하염없이 그저 걸어만 간다. 말없이 하염없이 그저 걸어만